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용도 업적을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신문 도타임스와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러시아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 비연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글들에서 1960년 8월 25일 김정일 용도자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의 선군혁명 용도에 초자욱을 새기신 것은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다양송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속이 스리랑카 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 미얀마 연맹연대송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는 김정일 용도자의 업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선군혁명 위업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